밤도 모르는 이 밤은 흐르네. 네 생각에 또 생각해. 아무도 모르게 이 밤을 지새네. 작아져가 맘 다가져가 널 그리워하는 맘이 더 할수록 다 사라져가. 아무 말 못하고 네 옆을 맴도는 하루 또 지나가면 널 생각해. 까만 밤이 깊어갈수록 내가 탈수록 또 생각해. 하얀 달이 다 부서지도록 어쩔 수 없는 나. 네 생각뿐, 네 생각뿐. 내 맘도 모르는 이 밤은 흐르네. 네 생각에 또 생각해. 아무도 모르게, 모르게 이 밤을 지새네. Yeah, 너는 내 선곽의 중간 또 해가 뜨는 순간.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질문과 상관없는 정답 속에 점과 점들이 연결된 아름다운 하나. 내게 흘러들어오는 바다 잠깐 쉬어가는 바람 같은 여자라도 상관없어. 당장 이 순간이 내겐 중요해. 너로 인해 잠시 멈춰진 내 바람길 사랑이 온 것 같아 확실히. 난 생각해. 네 생각이 나지 않도록 애를 쓸수록 또 생각나. 하얀 달이 다 부서지도록 어쩔 수 없는 나. 네 생각뿐, 네 생각뿐. 내 맘도 모르는 이 밤은 흐르네. 네 생각에 또 생각해. 아무도 모르게 이 밤을 지새네. Hey, yeah. 넌 내게 흘러오는 바다 오늘 이 밤 우리 함께 꿈속을 알아. Yeah. 넌 내게 흘러오는 바다 오늘 이 밤 우리 함께 꿈속을 알아. 너를 yeah, 생각해 yeah. 너만 yeah. 생각해. 잠깐 쉬어가는 바람 같은 여자라도 상관없어. 당장 이 순간이 중요해. 생각해 yeah. 생각해. 너로 인해 잠시 멈춰진 내 바람길 사랑이 온 것 같아 확실히 확실히.